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7장에는 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그저께 나누었던 우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아주 훌륭한 업적들이 많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서 나병에 걸려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별궁에 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그 우시야 왕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됐던 왕이 바로 요담 왕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제 25세의 왕이 정식으로 됐지만 그 전에 10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면 한 26년 정도의 기간을 다스렸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10대 중반부터 왕의 업무를 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5세부터 해서 정식으로 또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이 요담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의 요아스를 시작으로 아마샤, 우시야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다 변해갔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죄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던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다왕 요담이라는 왕은 그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왕으로 기록되는 또 훌륭한 왕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지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성경에 짧은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들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자손들의 이야기 중에 제일 짧은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삭이 가장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었고,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믿음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예.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요셉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바꾸시는 삶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다리며 노총각이었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들.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축복받았던 이야기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바치려 할 때도 아버지를 따라 순종했던 모습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요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왕들, 특별히 아버지 우시야나 그 위에 있었던 아마샤, 요아스에 비해서 짧은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기록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때 요담은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요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세운 헌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참 어려운데요.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했어요. 그에 비해서 요담은 몇 년을 통치했어요? 길게 잡으면 26년, 짧게 보면 16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마음이 변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간 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담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였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들을 따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갑니다. 예, 부모의 말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뒤통수를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뭘까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행하는 말,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좋은 점들을 닮아가고 나쁜 것들을 고쳐갑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나쁜 점만 쏙 닮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담고. 그런데 오늘 요담 왕은 부모에게, 우시야 왕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아버지가 실수했던 잘못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네, 여기 보면은 마치 한글 번역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부정적인 얘기인가?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어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오직 그리고 다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말들이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또한 몸부림치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아니라 청년들 이렇게 사역할 때 한 자매가 계속 그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저는 싸우지 않고 결혼하면 싸우지 않고 또 헤어지지 않고 그러고 살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불행하게 사셨던 거예요. 막 맨날 싸우고 결국에는 헤어지시고 그런 걸 봐서 이 자매의 결심은 계속 나는 싸우지 말고 헤어지지 말아야겠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안에 부모님들의 좋은 것도 많았지만 나쁜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요담이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까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쪽 유다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훌륭한 점이 많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은데 10년 동안 나병에 걸려 별궁에 갇혀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좋은 점들은 내가 본받고 배워야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실수한 것들은 내가 정직하게 돌아보며 그 길을 행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요담의 믿음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에서 부모님에게서 내가 혹시 본받아야 될 좋은 유산들이 있다면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부모님에게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또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를 그의 삶의 본보기로 삼고 그것들의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구별하며 그의 인생을 세워갔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요. 12월 벌써 이제 중순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셨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사셨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1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신 적이 얼마나 됐는지 돌아보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셨는지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올해 말, 내년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쓴 소설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한 미국의 한 100년쯤 전에 이야기니까 소설이 100년쯤 전에 있었던 미국 그냥 중소도시에 있었던 교회에 뭐 큰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큰 문제도 없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집에 초인종을 누가 누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나와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자기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아, 지금은 토요일이고 제가 말씀 준비 아니라고 바쁘니까 내일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주소를 알려주고 자기는 목회자인데 좀 내일 교회로 찾아오시라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분을 잘 정중히 돌려보내고 말씀 준비를 쭉 합니다. 네,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쭉 다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어저께 왔던 그 사람이 잠깐 일어나서 나올 그 사람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행색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별로 부족해 보이고 근데 어쨌든 교회로 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다가 쓰러져서 숨을 거둡니다. 보니까 식사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에게 음식,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내가 말씀 준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게 뭐 어떤 잘못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안에 들었던, 목사님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일 중요한 거. 막 자기 혼자 스스로 싸우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예배 준비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다 빼앗겨.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자기의 행위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이런 모습 속에서 잘못 생활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삶을 바꿔가셨습니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그 소설책의 내용에 보면 9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뭐 10몇 명인가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이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상황에 있던 항상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기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우리가 대답을 어느 정도 얻으면 확신이 있던 없던 예수님이 하셨을 것들을 행하기로. 예수님이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해보기로. 그러면서 뭐 술집에서 노래를 하던 한 여가수는 자기가 되게 유명한 방송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제의가 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갑자기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순회 전도단에서 금요일마다 특성을 하며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옵니다. 방송국에 가면 주일날은 노래할 수 없,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는 거고, 하나는 뭐 돈을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이제는 부흥회 같은 데 전도단,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순회 전도단 같은 데 가서 특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옵니다. 근데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전에는 그냥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당연히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네, 순회 전도단에 특성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 소설이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삶이 변화되어져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던 술에 취한 사람들, 불황화 같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끌려 들어와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돌아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또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는 우체국의 고급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고위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기 앞으로 잘못 편지가 배달되어져 와요. 그래서 그냥 편지를 아무 생각 없이 뜯어봤는데 봤더니 우체국 CEO의 어떤 비리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냥 보통 때 같으면 그거를 다시 없애버리든가 못 본 척 하거나 그래야 당연히 될 텐데 질문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일들을 통해 우체국의 CEO는 기업에 여러 가지 비리와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그 CEO에게 이야기하고요.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니까 지역 신문에 그 비리를 이야기하고 자기는 결국 파면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것들이 없지만 그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쓸쓸하게 나오게 된 것 같지만 그가 신문에 그런 것들을 한 것들을 눈여겨보았던 어떤 분이 독지가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기독교 봉사 사업, 구제 사업에 그를 CEO로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역이 막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가 그냥 직장에 있었다면 한 사람의 그냥 돈을 버는 직장인으로만 있었을 텐데 그가 직장에 잘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를 통해 막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문했고 또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너무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만을 얻기 위해 달려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올해 말과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를 본보기 삼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 삼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짧게 나누지만요. 요담의 인생이 참 귀하고 아버지에게 좋은 점들은 배우고 아버지의 잘못은 고쳐가면서 그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본문 말씀 읽을 때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성들을 건축하고 또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그런 조공을 받으면서 부국 강병하는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이야기에는 좋은 이야기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뭔가 이상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담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입니다. 왕. 그런데 오늘 이 기록에 보면 백성들의 부패를 방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자기가 신앙을 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여러분 보면 전혀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믿음 안에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요담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더 하나님 앞에 서가는 자녀가 돼야 될 텐데 아하스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짧게 보시면 28장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죄악입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도 했다며 불에 살라버렸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북쪽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 그리고 가장 가증하고 가장 죄악했던 왕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넓혀갔던 땅들을 다 잃어버렸던 왕이 바로 아하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담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서갔지만 백성들도 자기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그 자녀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 장례를 치르고 나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들의 삶의 성공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막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뭐 세상의 지식과 명예를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자식들 이렇게 모습에 보면 장례식장에 자식들의 모습이 다 보여집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장례식장에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정이 없고 다 찢어져 있고 싸우고 뽈뽈이 찢어져 살았던 가정들의 모습도 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자녀들도 보게 되고, 또 부모가 떠나간 자리를 통해 흩어졌지만 하나 되는 가정들도 있고요. 부모가 떠나간 자리를 통해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찢어지는 가정도 있어요. 그게 다 보면 부모님이 살아갔던 모습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은 이제 장례식이 끝나갈 때쯤에 그런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우리 부모님 날 위해 평생 기도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더 별로 안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자녀들 보면 그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신앙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믿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그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교회를 너무 말을 안 듣고 다니는 거예요. 막 교회 와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가끔 막 빠지고 해서. 근데 부모님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분인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하면서 막 너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하고, 야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 좋으신데 너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자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뭘까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습 너무 믿지 마세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만 잘하는 것 같죠. 집에 가서는 맨날 교회 욕이나 하고요, 목사님들 욕하고요.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담배 하시고요, 엄마랑 맨날 싸우고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집사도 아니고 잡사예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엄마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건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엄마 아빠 봐서 열심히 엄마 아빠 같이 다녀야지 그러다가, 야 엄마 아빠는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저 사람처럼, 아니면 저 사람처럼 뭐 어떻게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믿어야겠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겠다. 우리 어저께 구역 예배했는데 한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은 적 없는데 미국 와서 우리 교회 처음 믿게 됐는데, 자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참 귀한 것 같다는 생각들도 들고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닮아가고, 예.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 때 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